가슴 속에도 한 사람 다녀갔었죠. 짓궂은 그녀는 머문 기념으로 그 이름 아프게 새기고 갔죠. 아마도 그 사람은 편히 살겠죠. 지금쯤 나를 다녀갔단 사실조차도 잊었을 테니 내 깊은 상처 알리도 없겠죠. 가실 거면 아무 생각 없이 남기신 그 흔적 때문에 당신은 잠시만 쉬어가도 난 영원히 아프니까요. 어딘가에 내가 가슴 베인 채 살고 있어.